I promise you just do it girl 사랑한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쾅쾅거리는 왼쪽 가슴으로 대답할게 One step, two steps, three and four 네 곁에 천천히 다가갈게 기다리란 말 따위 입에 담지 못해 I'll take you on my dream